조선에 수립된 먼거리 의료 봉사 체계에 나라의 최고 과학기술상인 216 과학기술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주최 99 2010년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먼거리 의료 봉사 체계가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먼거리 의료 봉사 체계의 운영으로 의료 봉사의 질이 결정적으로 높아지고 많은 수술 방법들이 새롭게 개척됐으며 의료 일꾼들의 자질 향상에서 전환이 일어나 사회주의 보건 제도의 우월성과 전반적 무상 치료제의 생활력이 더 높이 발양되고 있습니다.